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제28차 아프리카 동맹 국가 및 정부 순회자 회의에서 동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 무사 파키 마하마뚜에게 1월 31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그가 이번에 아프리카 동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 것은 외부 세력의 간섭이 없이 대륙 문제를 자체 힘으로 해결하며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지역 나라 인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맹과 그 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언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아프리카 동맹의 강화 발전을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